1시간 넘게 통화하는 너 누구랑 하니? 나완 별말 없이 그냥 통화하던 너인데 말야. 요즘 수상해. 모든 귀찮아 하는 널 보면 처음엔 안 그랬어. 적극적이었어. 다른 여자 생겼니? 한 번만 봐줄게. 면회도 한번 간 적 없는데